죽장고 찌르릉 쿵장쿠 석연자 허무고 찌르릉 징둥금 장자방의 옥통토 띠띠로디로디로 해가는 해금이며 완적의 휘파람 격타과 취용작 명파상 호황상 땡기고 체력봉을 곁들여가서 노래할제나 황자한 풍악소리 소궁의 신동한다 토끼가 신경내요 야길래라 야길래라 야길래라 씻은 금을 먹고 98, 80, 160세 살았고 행종 동방사도 내가 조금 달라기에 하나만큼 들였더니 삼천갑자를 살았으며 태평으로 누리시기 어찌 아니하기여 야길래라 야길래라 야길래라 야길래라 야길래라 야길래라 야길래라 사람 내력을 들어라 사람은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은 손이라 하는 것은 엎어놓으면 하늘이요 쥐쇠놓으면 땅이니요 우리 조우리 흔히 이끼는 이로을 다니는 길이요 엄지 장가락이 주마디기는 천지 삼대의 칫가락이 장가락만 못토기는 정월 2월 3월 장가락이 그 중에 길기는 4월 5월 6월이요 구명지 가락이 장가락만 못토기는 7월 8월 9월이요 소우지가 그 중에 자룩기는 10월 봉지선 딸인 좌우 우유가 여가이고 건강 건질 손이 못해 삼천 달개가 여가이고 불구로 두고 일러도 감주격 간상은 여가이고 육독이 문에 대장경 천지가 불구일장 중인이야 우리 괴를 낸들 사람 손 하나 못 땅업이라 두 발을 말고 더 죽어라 새우가 사면으로 두르더니 서늘 동사가 학창을 떨쳐있고 궁전을 데려와 제배이지랄 양수 삼천리에 해다와 구경과 해군 효지연은 천년벽도 넣으려고 가오다가 과야풍편에 싸우니 대왕의경세와 만만위 중탕이로 배우고저 만나이다 왕자님의 봉필이 화천사죽장고 쩌드렁쿵쩡쿵 서균자 거북고 주진궁금 장자방의 옥동소 띠띠로리리로 해가는 해금이며 만정의 휘파람 격타고 취용장 눈파사 호화사 우공체 면목을 곁들여서 그대 어째 낭자한 풍악소리 소금이 진동한다 토끼가 신은